어쩌면 오늘이 마지막이 될지도 몰라. 나의 사랑이 떠날지 몰라. 불안한 나의 마음 네가 알아챌 것만 같아서 너와 눈도 마주치지 못해서 너의 그 사랑 다시 돌아.